부족했나 봐 모자랐나 봐 모두 미안해 허나남으로 살아가라니 좋은 사람을 만나보라니 아직은 네 맘 실감이 안 나 네가 날 떠나 어찌 날 떠나 이러지 마 제발 내 슬픔을 봐 잘못해줬던 네 섰는데 왜 난 아직도 실감이 안 나 네가 날 떠나 어찌 날 떠나 이제 겨우 뭐든 Mm-hmm.